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이슬란드 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고된 이 나라 대통령 당선자 구두니 요한 네손에게 6월 28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허상 리익에 맞게 더욱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이슬란드의 번영을 위한 대통령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